MC Sniper, Babo Bez Songro, Kder Chode. Oh, yeah! I grade you every night. I'm magic shot. 찬바람에 부는 어깨 사랑에 빠진 달빛 눈꽃이 흩날리는 거리는 온통 지혜빛 무감에 물이 든듯 아련히 번지고 하늘은 장밋빛 무지개를 만들어내죠 오 안녕하세요 I greet you every day 귀머거리 꽃들과 정겹게 나르는 인사 창가로 날아들은 새들의 노래가 사랑이 시작됐다 내게 말을 하는 듯 조차 질투하는 신비스러운 눈동자 두 발 벌려 안고 싶은 가녀린 몸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대를 모두 다 글로 묘사할 순 없어 그대 나의 동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사랑의 질문과 영원히 널 지켜줄게 이게 나의 대답 보석보다 찬란한 그대의 모든 걸 예찬하는 나는 피동피동 행복에 살이 찐다 마법의 성 이곳은 사랑을 키우는 화실 심술궂은 질투와 행복의 회복실 집착과 욕심을 씻어내는 욕심 이곳에 넘어 가슴 아픈 이별의 숨바꼭질 쏟아지는 별을 보며 사랑의 별점을 치죠 마법사는 틀린 적 없어 우린 그걸 믿죠 사랑의 점성술 삶이 부리는 심술 아픔 따윈 없는 이곳 오 마법의 성으로 yeah I'm magic show yeah I grab you every night yeah 마법의 성으로 yeah 그대는 초대 사랑의 감기 밤새 아파 떨겠지 사랑의 종말을 대비한다 해도 오겠지 누구도 제시할 수 없나 함께 걷는 이 길 처방처럼 난 이별의 바이러스는 이 공기 속에 숨어 있겠지 살다 보면 있겠지 그대의 달콤한 향기는 내 사랑에 배어들겠지